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지난주에 무슨 얘기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적혈구 얘기를 했었죠. 생명의 전달자 적혈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워리어, 생명의 전사, 생명의 용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적혈구에 상응하는 우리 몸속의 생명의 전사, 용사는 뭐냐면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는 우리 인체에서 면역작용을 하는 체세포죠. 그래서 세균이나 병원균이 침투하면 백혈구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살찌는 게 아니고 먹고 장렬하게 같이 죽는 거죠. 싸우면서 같이 죽는 것을 한자 넉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잘 몰라요? 예. 이제 무협소설을 읽은 사람들에게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동귀어진, 예. 같이 죽는 거죠. 예. 무협소설에서 보면요, 칼을 쭉 내고 가면 저쪽에서도 칼을 쭉 대고 그걸 거두지 않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이 탁 찌르고 죽으면 같이 죽는 동귀어진인데 백혈구는 그렇게 세균과 함께 자기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생명을 위한 싸움.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전달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생명을 위한 싸움꾼이기도 합니다. 이게 좀 낯설죠. 그리스도인이 싸운다. 네, 그리스도인은 피스메이커,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참고, 네, 누가 모욕을 해도, 네, 누가 내 앞에서 이렇게 하거나 또 나쁜 표현을 해도 그냥 꾸나꾸나꾸나 세 번만 하면 이해가 되니까 저 사람의 오늘 기분이 나쁘구나,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꼭 나를 보고 하는 일은 아니구나 해서 꾸나꾸나꾸나 하면 넘어가는 거죠.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꾸나꾸나꾸나. 아까 인사할 때 나를 쳐다보지 않은 이유는 속이 안 좋았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다 되는 거를 정말 저런 사람만 아닌데 독일 살 수 있는데. 싸우지 말아야죠.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평화하면서 지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를 쏟아버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사라, 우리는 생명의 싸움꾼이다.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싸울 때도 여러분 룰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피해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피해야 될 싸움, 그건 뭐냐면 자기 안의 분열입니다. 자기 안에서 자기 식구끼리 싸우는 거. 그래서 집안 식구끼리 싸우는 것은요, 생명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처뿐인 싸움입니다. 밖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집에 와서 얘기하다가 서로 싸워요. 그러길래 당신은 내 말을 들으라 그랬지? 그러길래 왜 그런 일에 나서서 그런 어려운 일을 초래해? 그러지 말아야지. 거기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어려움이 생겨서 싸움이 생겨요. 이거는 생명을 위한 싸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필요한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뭐를 잘못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잘했더라면, 당신이 더 잘했더라면,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더 변화되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마음의 불화가 생기는 것, 이런 자기 비판, 자기 반성적인 생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에 관해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 저 사람에 대해서도 부끄러운 거예요. 거리전도 나 그 비슷한 대로 지나가지도 않을 거야. 막 보면은 내가 막 힘들 것 같아. 막 서가지고 막 공문성가 부르면서 막 예수 믿으세요. 그날 서 있는데 딴 데로 나는 다녀야지. 힘들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싸움은 또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것은 싸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판하는 일에는 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싸움에는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비판하는 일에는 무기가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입하고 인상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면 그것만 해도 충분히 비판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심지어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거기만 딱 돌려도 그거는 얼마든지 비판이 가능해요. 여러분, 거기에는 무기가 필요 없어요. 무기가 필요한 경우는요, 정말 투입돼서 뭔가 결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진정한 싸움을 해야 될 때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전쟁을 수행할 때, 인질범을 구출할 때, 그리고 화재 현장에서 재난 당한 사람들을 구해낼 때, 생명의 경각에 달린 사람들을 의료적으로 치료하고 살려낼 때는 도구와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무기라고 되어 있고 또 번역에는 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관련된 싸움, 거기에는 무기와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비하나 자기 비판이나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거나 아니면 비판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기나 도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준비하고 훈련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첫 번째, 화장실에 낙서하는 사람. 전 화장실에서 천기를 누설하는 걸 보셨습니까? 아니요. 화장실에 낙서하는 사람 저는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 번째, 누구 무서워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냥 기독교 비판하는 사람 저는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내가 만 가지를 잘못했어도 나는 그 사람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입술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이에요. 정말 무서워할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아이들 엄마예요. 제가 오래전에 마부에 살 때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건장한, 척 보기에도 독일 아줌마예요. 건장한 독일 아줌마인데 아이를 하나 안았는데 흑인 아이를 안았어요. 아마 자기 아이인데 혼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흑인 남성인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안고 가는데 버스가 가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기 때문인데 버스 운전기사가 아기를 안고 이제 서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마도 그렇게 급정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상황이 있었겠죠. 급정거를 해가지고 이 아줌마가 넘어졌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 제대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제가 흑인 아이라고 얘기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편견이 있어서가 아니고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엄마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앞자리로 가더니 기사 옆에 가가지고 한 5분간 욕을 해대는데 저는 다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일단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굉장히 무차별 지금 발칸포를 쓰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겠어요. 그 버스가 그 두 개짜리 이렇게 이은 거 있잖아요. 긴 버스인데 저 뒤에까지 아주 확실하게 들릴 정도로 크게 한 5분 정도 기사한테 속사포로 완전히 십자포화를 쏟아대는데 재밌는 건요, 그 기사가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앉아서 혼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개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서슬에 눌려서. 제가 우리말로 한번, 왜냐면 그 양반 일상에 쓰는 말로 막 쏟아냈기 때문에 제 독일어로는 그때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들은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이게 니네 아들이라면 어떡할 거야? 책임질 거야. 운전은 걷다 그래. 그렇게 배웠어. 막 쏟아낼 거예요. 차 세워. 그러지 않았어요. 운전사가 꼼짝없이 기사가 혼나고 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건 뭔지 아세요? 엄마는 전사다. 아, 엄마는 전사예요. 왜요? 자기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요. 그 기사도 할 얘기 있었겠죠. 응? 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 의사가 이 잔이 내게서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겠죠. 엄마는 전사입니다. 그녀는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꽉 잡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더라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전사가 된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전사입니다. 어떤 전사이냐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해내기 위해서 이집트의 군대들이 따라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람들을 죽지 않게 딴 길로 돌려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살리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고 그 뒤에 이제 이집트 전차가 따라오잖아요. 그죠? 따라오면서 이제 마지막 후미가 홍해를 다 건너려고 하니까 이제 창을 들어가지고 하려고 하겠죠. 그 순간에 잡힐 듯 홍해를 지나가고 나니까 창을 던지는데 물이 슉 덮어가지고 이집트 군대가 다 수장이 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유럽의 21세기 들어서 하나의 사상적인 흐름 중에 대표적인 것은 신무신론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Neo-Atheismus. 주로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옥스퍼드 교수였던 리처드 도킨스죠.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그리고도 영국과 프랑스에서 그 신무신론 4인방이 나왔습니다. 크리스토퍼 히친스, 샘 해리스, 대니얼 데넷, 그리고 엉프리 뭐 이런 사람들인데요. 그 중에 대표는 리처드 도킨스예요. 그 리처드 도킨스는 자기가 왜 이렇게 아그레시브한 무신론자가 되었는가 그 얘기를 하면서 9.11 뉴욕 무역센터 테러 사건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극단적인 광신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대립이 가져오는 가장 극심한 피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합리성과 인간의 그 이성적인 것들을 이런 광신들이 결국은 파괴시켰고 그래서 인간에게서 행복하고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빼앗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무신론 운동을 한다. 이 9.11 테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저도 약간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같기 때문입니다. 9.11 테러를 계기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생명에 대한 정말 안타까움과 생명 구원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은 의외로 그것을 통해서 종교를 앞샤펜, 종교를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각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자기들이 그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근심 없는 삶과 그리고 참된 죽음을 극복하는 참된 지혜와 뭐 그런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인과 성경을 비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경의 모랄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받을 게 없다. 우리는 성경의 모랄에서 그 윤리를 배운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폭군 하나님, 전쟁의 신이고 폭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집트 군사들을 다 홍해에다가 수장시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오히려 사람들을 죽게 만든 그 하나님은 폭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인질을 살리기 위해서 인질범을 죽여야 하느냐 죽이지 말아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1번 기도해서 둘 다 살리자. 2번 협상하면서 가진 조건을 가지고 일단 지연시킨다. 3번, 3번 무조건 아무도 죽지 말아야 된다.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4번 죽이자. 저는 몇 번일 것 같아요? 아침 예배 드리셨어요? 제가 죽이자고 할 것처럼 보여요? 아니죠? 저는 무조건 살리자 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죠. 제 성격은 그래요. 그런데 저의 답은 인질범을 사살하는 것이 그 인질을 구하는 마지막 방법이라면 단호히 사살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왠 줄 아세요?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그것입니다. 빛을 구하는데 어둠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 총상을 입거나 아니면 다치고 이게 환부가 썩어가면 어떻게 해요? 암푸티레나죠. 절단하죠. 그러니까 의사가 다리를 절단하는 것은 폭행입니까? 폭력입니까? 아니요. 의사에게는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설사 자르지 않고 놔뒀다가 나중에 살 방법이 있었을지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면 의사 잘못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 경우라면 그거 인정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할 때 독일에서는 하니까 그거 다 안 읽어도 되는데 뭐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다 읽어주더라고요. 아 뭐 마취하다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런 거 안 읽어줘도 되는데 그렇지만 만약에 잘못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사인했으니까 제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의사는 그래서 훈련을 많이 받아야 하고 의사에게는 무기와 도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다루니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의사는 입으로 안 돼요, 입으로. 네? 에이, 좀 잘하지. 내가 잘하더라면 그런 얘기는 해봐야 필요가 없어요. 네. 실력으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도구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정말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신문에 난 적 있어요. 다리를 바꿔서 자른 거. 네? 왼쪽 다리 잘라야 되는데 오른쪽 다리. 설교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진짜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뭐 수술에 여기에 뭐 가위가 들어갔는데 그냥 모르고 덮어버린 적도 있고 의료사고가 종종 있어요. 제가 친구 병원에 병문안을 갔는데 그 간호사가 와가지고 아 누구 씨 약 드세요? 그러니까 저 그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아 그래 바꿨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봐. 지금 나한테 무슨 약을 주려고 했던 거야.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있으면 안 되죠. 네?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설사 의사가 다리를 자르는데 약간의 판단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지금 생각할 때 이게 최선이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해야 되는데 시간을 놓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혹시 기다렸다가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잘라야 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동의해야죠. 나 동의합니다. 그럼 잘랐어요.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죠? 그래야 됩니다. 이건 폭력이 아닙니다. 이건 살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당했습니다. 인질을 살리기 위해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질범을 사살해요. 여러분, 이것은 정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위한 싸움이니까. 대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다른 감정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전쟁에 나간다면요, 네, 국가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 나간다면, 그래서 저에게 총이 들려진다면, 총이 이렇게 들려요. 총이 들려진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쏠 겁니다. 그런데 총을 쏘려고 탁 해가지고, 좀 또 스토리를 붙여야 되겠네. 제가 저격수라면, 예? 저격수라면 망원경을 탁 잡고 킬릭킬릭킬릭킬릭 좌우 눈금 탁 맞춰서 이렇게 해가지고 탁 되니까 누구예요? 이북으로 올라간 우리 사천형이죠. 예? 영화는 그런 거 아니에요. 딱 해가지고 딱 쏘는데 사천형이야. 형! 그런데 여기 탁 맞고 1초 망설이는 사이에 저쪽에서도 딱 보다가 어? 그러나 당이 명령하면 쏴야지 딱 쏘니까 제가 형! 하다가 이건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영화에. 그러나 여러분, 국가와 생명을 위한 싸움이라면 여러분 그런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판단은 천국에서 가서 할 겁니다. 오늘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우선순위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죽이고 버려야 된다는 얘기, 다리를 잘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선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에 나가면 그런 거 하지 않을 겁니다. 전에 우리 특히 한국 영화는 그런 미묘한 상황을 자꾸 얘기해요. 오늘날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꾸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절대선이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을 위해 나가보니까 부조리한 전쟁이야. 예? 누구를 위하여 정을 울리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사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싸움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선과 생명을 위한 싸움이라고 한다면, 예, 이것은 승리하고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전쟁과 그런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싸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에요.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성전, 그런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존귀와 에덴을 회복시키는 바로 그 싸움을 위해서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감정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의사가 치료하는데 감정을 갖지 않아요. 개인적인 감정을 갖지 않아요. 그 대신에 생명을 위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망원경에 조준경에 나타난 사람이 여성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고, 그러나 전쟁에서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가정법이 없어요. 진리를 위한 싸움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학 변화가 일어났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대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오늘날의 사람들은 금방 생각하는 게 99마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다른 양들이 사라질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경우의 수를 따져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로 따집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자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위해서 99마리 그냥 버려두고 떠납니다. 버려두고요. 그리고 집요하게 가서 찾고 찾고 포기하지 않고 가서 그 양 한 마리를 살려냅니다. 그 목자는요, 그냥 양 한 마리 찾는 사람이 아니라 워리어입니다. 전사예요, 전사. 싸움꾼이에요.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싸움꾼이에요. 저는 산산아이들의 이야기를 좋아해요. 산산아이들. 예. 그 고상돈 대장, 또 전설적인 허 누구 대장, 산소 없이 에베레스트를 올라갔던 사람들, 그 산산아이들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환사고가 나면요,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구하러 갑니다. 목숨을 걸고. 전환사고 일단 나고 그 다음에 어렵다 그러면요, 다 말립니다.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가도. 왜냐하면 가서 데려오기도 힘들고, 전환당해서 이미 못 움직이는 사람을 그 7,000m, 8,000m에서 어떻게 끌고 내려오겠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사이기 때문이에요. 전사이기 때문에. 생사를 걸어야 될 때 무엇을 걸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다른 것은 돌아보지 않아요. 엄마들이 아이를 안고 있을 때 다른 것은 돌아보지 않아요. 체면이고 뭐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 가볍게 포기했어요. 가볍게. 거기는 경제 논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은 그런 각오와 그리고 그런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세상 말로 맨 입으로 되냐 말이에요. 맨 입으로. 예? 책 한 권 읽어서 되느냐고요. 입으로 되느냐고요. 안 되죠. 각고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이스캠프를 떠나서 전환당한 대원을 구하러 가는 그 사람은요, 산에 대해서 메스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다리를 자를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의사는 거기에 대해서 숱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을 자기가 감정이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값싼 동정이나 어떤 감정을 갖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명확하고 분명한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선택이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사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의 죄와 싸우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의 은혜를 아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도 가서 그렇게 생명을 전하는 전사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욕하지 말고, 네? 내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일 거야 그런 얘기하지 말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총을 쏘겠습니다. 내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드는 비용을 계산하여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신론과 세상에서 믿음 없는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는요,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화장실 낙서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보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들러스 리스트에서 신들러는요, 그 유태인 근로자들을 다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 다 털어놓고 전쟁 끝나고 파산했습니다. 파산한 게 싸죠. 파산한 게 당연하죠. 생명을 그렇게 구하고 파산도 안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멋진 파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생명을 구한 사람으로 길이길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들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새로운 무신론의 무신론자들의 그 되지 않은 논증들에 우리가 분명하게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실력이, 그리고 생명에 대한 마음의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저희 아들이 김나지움 다닐 때 종교교육 시간에 렐리기언스 운터리스트 시간에 선생님이 자기가 할 것을 하나씩 해보라고 그랬대요. 예, 힐송 CD를 갖다가 틀었어요. 그랬더니 종교교육 선생님이 인상을 쓰면서 게히엔베쉐 그랬대요. 예, 세뇌라고 세뇌. 그런 거 듣지 말라고. 예, 그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예, 어떤 계몽된 인본주의적인 합리적인 그런 신관 정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 이거는 뇌세탁이라고 세뇌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교육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교육 앞에 사춘기를 채 지나기도 전에 피임 교육부터 하고, 그리고 요즘은 동성애 교육하고, 그리고 아주 적나라한 동물 같은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객관화시키고, 이 레녹스라는 옥스퍼드 수학 교수가 책을 썼죠. 이 무신론에 대해서 반박하는 책을 썼습니다. Gunning for God, 하나님 사냥하기. 예, 바로 그 무신론자들이 무엇이 틀렸는가를,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예, 드러내는 책을 썼습니다. 독일에도 번역됐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사서 보시면 좋게, 비싸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 그런 책은 또 값이 금방 떨어져가지고요. 예, 새 책이 중고에 또 금방 나오네. 예, 저도 다 주문해서 봤는데요. 예, Gott in Fadenkreuz. Gott in Fadenkreuz. 제가 번역을 했어요. 예, 하나님을 정조준하다 하고 나서 야 번역 잘했다 내가 박수쳐. 예, 하나님을 정조준하는 그들, 예, 그들의 논리, 예, 거기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들의 그런 논리에 쉽게 굴복해가는 우리들의 청소년과 다음 세대,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 전사 하나님이 어떤지, 그는 폭군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런 분이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속자라는 것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회사 같은 데서 무슨 기독교 비판한 얘기, 아 우리 아무개도 그랬는데, 그거 다 검증해봐야 되지만요, 어디 아고라에 있는 얘기 같은 거 한마디 듣고 그냥 냉소처럼 남의 얘기처럼 지나가는 얘기에 우리가 스스로 위축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비굴해지고 부끄러워하고, 그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생명의 전사입니다. 생명의 전달자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적혈구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혈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진정으로 흘러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는 전사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의의 흉배를 입어라,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로 중심을 잡아라,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신어라, 그리고 성령의 검을 쥐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휘둘러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의 불화살과 화전을 막고, 그리고 기도의 뭐예요? 크레모아. 네. 쳐라. 그렇죠? 네. 기도의 파수꾼, 기도의 매복을 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3월에 중앙역에 나갈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상화 돌아갈 거예요? 네? 중앙역 앞에 저기로 돌아갈 거예요? 저기 하우바흐로 해가지고 베스트엔드로? 네. 앞에서 해야죠. 네? 앞에서 해. 우리는 전사니까. 어제 보니까 뭐예요? 무슨 음주기예요? 파싱. 에시본 파싱은 정말 좀 독일 분 없죠. 네. 조금 허접해요. 네. 조금 허접해. 이렇게 이것도 분장도 좀 싼 거. 이렇게. 그래도 모이니까 이거는 또 다 해요. 네. 저는 멋지다고 생각해요. 네. 자기들끼리 풍속이니까, 자기들끼리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좋았어요. 근데 그냥 보면 좀 우습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우습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우리 집 앞집에 예, 그 잔디 월드컵 구장같이 해놓는 그 집 말이에요. 그 집은 꼭 자동차 번호판이 FBI예요. FBI. 그래서 애들같이 FBI가 뭐야. 근데 FBI고 그리고 그냥 잔디밭 잘 해놓고 크리스마스 때는 또 트리 또 굉장히 예, 굉장히 잘 해놓는 그분도 막 해고 나가니까 자네가 물어봤대요. 나가냐고 하니까 그럼 당연히 나가지. 애시 번호는 다 나가는 거라고.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분들은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우스꽝스러워요. 뭐 멕시코 이런 거 하고 뭐 닭볕을 하고 막 이상하게 하고 나가면서 하는데 아무도 부끄러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부끄러워요, 여러분? 네? 예수님 광고하는데 그렇게 부끄러워요? 네? 복음 선가하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그렇게 부끄러워요? 그 사람들은 이상한 볕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의사가 환자를 부끄러워합니까? 선생님이 학생을 부끄러워해요? 특수교육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장애가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을 부끄러워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가르칠 자격도 없고 생명을 구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말씀을 부끄러워해요? 바울사도는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키가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리고 안질이든지 간질이든지 어쨌든 무슨 예, 질환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인상도 까칠해 보여요. 그리고 유대 식민주의자, 유대 식민지 소속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은 있었지만 그런 그가 로마를 향해서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했고 그는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그는 감옥으로 갔습니다.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로마의 귀족들, 원로원의 귀족과 귀부인들이 감옥 앞으로 모여들었다고 그렇게 전설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를 듣다가 말씀에 감동이 있고 성령이 임하면 세례를 받았는데 이 창살 밖으로 말이죠. 그리고 감옥 안으로 이 갈라진 틈으로 흐르는 물로 받아가지고 세례를 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생명을 위한 전사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생명의 전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주님은 우리를 짝사랑하면서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변함없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그들로 인해서 영광을 얻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생명을 나르는 자요, 생명을 위해서 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 가치를 위해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을 감추지 않고 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가 책상 아래에다가 숨기지 않고 상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산 위에 동네가 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하나님, 내가 얘기함으로 누군가 한 사람이 죽음에서 벗어나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내가 두렵고 부끄러워서 입을 다물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무기를 들려주십시오. 성령의 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